시끌벅적했던 남자야. 갑자기 불어닥친 IMF 때문에 이 모양이 되긴 됐지만 사람 팔자 다시 일어날 거야. 아, 아, 나도 한때 날린 남자야. 남자야 갑자기 밀어닥친 구조조정 때문에 이 모양이 되긴 했지만 무심한 세월 속에 사랑에 속고 돈 때문에 주름살이 늘었지만 아, 아, 나도 한때 날린 남자야. 사람 팔자 시간 문제야. 오뚜기처럼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거야. 아, 아, 나도 한때 날린 남자야.